We are young. Cause we are young. We are young. We are young. 청춘까지 바친 나에게 전부 We are young. 원하는 건 예전과 같아. 지금의 형제와 똑같은 가족의 건강 엄마를 위한 새 집 아빠 위에 반짝 빛나는 차 늙어도 지금의 감 환경은 달라도 똑같은 삶 지금의 감 죽을 때도 술로 가득히 채워주내자 Peace in the mind, strong in the heart 난 누르는 수많은 악 더욱더 기도의 God 보고 계시는가요 나의 간절한 맘 어쩔 때 나 혼자 발버둥치는 생각을 해 So I guess it's just me against the world with my middle finger to the sky 나머진 가면 나 시험해봐 지옥의 열기를 느끼게 해줄게 모두의 영혼까지 다 빼놔 Angels will cry, the devil will smile 모두가 의심하겠지만 신은 알아 천국과 지옥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내 관 We are young, 주패를 올려 우리를 위하여 Ain't nobody know about the level we are on Oh, this ain't